같이 한두 아 너무 커요? 왜 좀 크게 들으세요? 졸리니까. 알았어요. 자,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도무지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달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야말로 여러분들 귀머거리고 또 우리야말로 혀가 굳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이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굳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내가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이 고침받은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모두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이건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저 사람 얘기인 것 같은데 저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못하는 거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결국 아 우리의 귀가 지금 막혀 있고 우리의 혀가 지금 굳어져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혀가 자유롭고 풀린 사람일까요? 그냥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듣는 사람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상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일 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의 그 귀머거리 그리고 혀가 굳은 자 벙어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여러분들 많은 개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도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란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육신의 이 호흡이 멈추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포함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 영생은 뭡니까? 영생도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냥 길이가 영원한 거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제대로 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이렇게 배우고 우리를 수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이 제목을 읽으면서 이 책 있잖아요. 제목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얼마나 내가 그 뭐예요? 그동안의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오던 그 사고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책이 얘기를 해줘도 또다시 나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이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모습, 편하니까 그게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지금 살짝 또 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똑같은 것만 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귀가 열려져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입이 뚫려져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을 못 봐요. 그게 어디에서 분명하냐면요,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우리 보윤이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네? 확실하더라고요. 애기니까 귀엽지. 다 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끔찍할까. 네. 내가 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끔찍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수로 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듣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말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듣죠. 자기 딸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귀신 들려서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죠. 뭐야? 뭐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이 아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혼자 발음이 안 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배불리게 할 거고 너 이방인,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방인을 향해, 이방인 이 여인을 향해서 난 개들한테 줄 거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네? 속이 상하죠? 화가 나겠죠? 네가 뭔데 아무리 내가 비참한 처지지만 나를 그딴 식으로 생각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자존심이란 게 여러분들 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클 수도 있을걸요? 너무 사랑하면 뭐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사람의 자존심이란 거는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이 여인은 어떻게 들어요? 은혜로 들어요. 은혜로.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이 베푸시는 아주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좀 짜증나고 듣기 싫고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뭐요? 은혜로 듣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말을 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요 개 맞아요. 근데 개지만 주인이 주는 그 부스러기나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앞에 주제, 그 전주의 본문의 주제에 의하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귀머거리,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를 보면서 아, 불쌍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귀가 있으면 뭐해요? 네?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여러분들 귀머거리고 그게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인간을 보는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뭔가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뤄주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십사 하고 그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만져주면은 치료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36절 3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얘들 들었어요. 그쵸? 들었죠?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하시되 시작.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듣고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듣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37절 이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했네. 아,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했구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했을까요? 아, 예수님 그 사람은 성인이야. 그 사람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거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 인간에게 들려지고자 하는 그 말은 아,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군요.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입이 있는데 그 입으로 말은 하는데 제대로 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본다 해도 그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뭐 듣는다고 해도 그 음성을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단지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내 필요한 문제,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그걸 해결받기 원하고 그거 해결되면 그것만 좋아서 그 이루어진 것만 기뻐하고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그것은 들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 그건 말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게 우리죠. 그렇죠? 우리야말로 귀머거리고 우리야말로 벙어리인 거죠.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좋은 그런 강연을 들어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야겠다는 이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그냥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요, 모든 듣는 거를요, 모든 말하는 것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 그거에만 여러분 귀가 들리는 거예요. 뭐 성공한다, 뭐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잘했다, 그러면 거기만 귀가 들리죠. 말을 해도 내가 잘난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주목받는 거, 그걸 말하게 되고. 다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이 마땅하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한 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중학교인데 이렇게 아무튼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애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다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순수하게 믿었었대요. 하나님을 진짜. 근데 순수하게 믿을수록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믿는 사람은 더 안 좋고 힘들어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한테 너무 참 사실을 말해서 좀 그렇긴 했지만 네. 그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이 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유가 인간이 다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좀 얘기를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어렵게 하면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없애서라도 자기의 그 행복과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크게는 국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 맥락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가볼게요. 우리 정연이는 사랑하는 아이디를 깨워주세요. 창세기 37장이죠. 요셉 이야기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요셉의 아버지. 예, 야곱이죠. 훌륭한 우리 주일학교 나왔으니까. 야곱이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직 베냐민 열두 아들을 아직 그 탄생하지 않았고, 열한 명이 있었고, 요셉이 막내 열한 번째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막 아버지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을 막 독차지하죠. 형들은 이 요셉이 꼴불견입니다. 아버지 사람은 다 독차지하고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도 막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니까 막 미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대요. 막 그게 뭐예요? 형들의 벽단이 자기 벽단에게 막 절을 하는 꿈을 꿨다. 막 열한 벽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 별이라고 했나? 아무튼 자기한테 그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막 절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더 열이 받죠. 안 그래도 재수없는데 또 꿈까지 재수없겠고 하면서 요셉을 이제 더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딱 기회가 됐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행복에 뭔가 문제를 끼치는 인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떡하죠? 양치고 있는 날 어느 날 아빠의 신분을 받고 요셉이 뭐 도시락 들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잡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게 37장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구덩이에서 이 요셉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형들이 그냥 땅구덩이에다가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 구덩이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뭐 잘못했다고 막 애걸 복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태연하게 자기 동생은 지금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으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요셉의 그 애걸복걸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만 생각,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변이 아파도 주변에서 아파 고통하는 그 소리가 막 있어도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갈수록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교육도 이렇게 많이 받고 뭔가 과학도 발달하고 뭔가 이게 더 발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삶이, 세상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더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려. 왜?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요셉의 형들 듣지 않고 있죠? 게다가 이 형들 보지도 못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보겠습니다. 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4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 읽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자꾸 잘 이런 걸 생각 못하냐면 안 들어. 봐도 보지를 않아.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과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요?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그걸 말하고 살아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6절부터 봅시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근데 그게 요셉인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너무 변했기 때문일까요? 너무 휘황찬란한 그 이집트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몰라봤을까요? 봐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자신들이 요셉을 죽는 게 좀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게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서 곡식을 구한다면 아 혹시 동생 요셉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지금 기근의 문제 이것만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 지금 생존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나를 살릴 거, 내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해 줄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보고도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니라고. 우리는 무슨 일이냐? 우리는 그냥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얻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니네를 정탐꾼 맞다고. 무슨 소리냐고 분명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내니까 막 이 사람들 막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여러분들 없어진 거예요? 막 이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막 몰아붙이잖아. 니 정탐꾼 맞잖아. 왜 그래? 거짓말하지만 막 몰아붙이니까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팔았잖아. 팔은 넘겼잖아요. 그냥 없어진 걸로 얘기하죠. 왜 그래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외국의 그 총리가 사기꾼으로 보지 않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알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자 너희들 저기 홀로 남겨있는 너희들 막내 동생 안 될 거면 나는 너희들 믿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에 다 쳐넣습니다. 3일 동안 시간을 주죠. 그리고 4일 만에 요셉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꺼내내어서 너희들이 가서 니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들이 그제서야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37장에서는 그렇죠? 구멍에 쳐넣고 밥 먹었어요. 막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에? 근데 이제서야 자신들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걸 22절에 르우벤은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이 열한 형들을. 그리고 요셉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란 게 바로 아 이런 뜻이란 걸 알고 일부러 이 형들을 그런 자리로 몰아붙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그 용서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뤄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서 있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살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팔아 넘긴 그 요셉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 기근 때문에 혹은 그 기근과 그리고 자신들이 한 잘못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는 것을 요셉 때문에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요셉 때문에 그 생명을 건지게 되고 이후에 그 이스라엘 전부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가 거짓말하고 어떤 뭐 그냥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굴 미워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거,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게 진짜 정상인의 모습인 거예요. 춥대요. 뒤에 좀 꺼주세요. 덩크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듣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맨날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알아요. 뭐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안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은 항상 그 죄인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그게 진짜 말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뭐 기도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아멘? 무슨 지혜? 어떤 지혜요? 내 삶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내 삶에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뭔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지혜? 우리 그런 지혜를 기대하죠. 그렇죠?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 지혜,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한 지혜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살면서 그냥 경험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세바시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세상 사는 지혜는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뭡니까? 구절이에요. 구절 뭐예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들 뭐가 지혜라고요? 낮은 자가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비참해. 정말 이 인간은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 꼴이 뭐냐? 보잘것없네? 망한 거 아니야? 실패했네 라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자기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자랑하래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은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참된 신자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한 자는 뭘 자랑하네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와 정말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정말 행복하겠구나. 정말 부럽다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자기가 그 행복, 그 영광, 그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 받을 자격 없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그것을 자랑하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에 비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있다가 없어지고 네? 사라지는 겁니다. 풀과 같이 쇠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우리 자존심과 자랑을 다 우리가 놓고 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 진짜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진. 그리고 그 낮아진 사람만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인맥 있고 있어도 여러분 그게 나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둘이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는 자가 복이 있을 거고 그걸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들리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보여주고 하늘에서 약속하신 것들 그런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좀 듣고 삽시다. 제대로 보고 살고 제대로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겠죠. 그냥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뭐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는 장님이 아니구나. 내가 귀가 열려 뭐 듣고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구나. 나는 말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덩어리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입이 뚫린 사람이고 진짜 참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눈이 떠진 사람이고 하늘의 소리, 참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이상한 방식으로 고쳤죠. 그렇죠? 막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손을 딱 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뭐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나는 알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은 기관에다가 손을 대셔서 접촉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것에 접촉을 하면요, 구약에 의하면 그거는 부정하고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기관들 있잖아요. 귀에다가 손을 대셔서 그 죽은 귀를, 그 죽음을 내가 가져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혀에 손을 대셔서 그 죽은 우리의 혀를 풀어지게 살리게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더러워지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기관이 다 죽음을 맛보죠. 그분의 귀가, 그분의 눈이, 그분의 혀가, 그분의 모든 장기가 다 죽음을 맛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죽어있고 그리고 기능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로 하늘의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참된 그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그 기능을 허락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